그대보다 황홀할까요? 그렇게 날 볼 땐 사랑이 가득해 그늘에 빠지게 하죠. 아, 내 사랑을 받아주긴 할까요? 아, 내 마음을 그대 알고 있잖아요. 내 사랑 받아줘, 내 마음 받아줘, 평생 함께 하자고요. 진실한 사랑을 원해요. 내 사랑 받아줘. 그대보다 아름다울까? 그렇게 날 보면 사랑이 쏟아져 그 눈에 빠져버리죠. 아, 내 사랑을 받아주긴 할까요? 아, 내 마음을 그대 알고 있잖아요. 내 마음 받아줘, 평생 함께 하자고요. 진실한 사랑을 원해요. 내 사랑 받아줘. 내 사랑 받아줘, 내 마음 받아줘, 평생 함께 하자고요. 진실한 사랑을 원해요.